예, 그 바울이 꿈에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기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처음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였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알지만 루디아와 또 그의 집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그 마을에 있었던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치던 그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간수장 그리고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16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17장에는 바울이 그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로 또 10절에서 15절까지 베뢰아로 복음을 전하는 이 2차 전도 여행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등장하는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몇 가지 삶의 자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몇 가지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와서 또 1절 말씀 보시면 아삐볼리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는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이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20마일 정도 160k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인데요. 여러분이 이 길을 따라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는 데에는 이것이 단지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오늘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기까지 120마일이 되는 그 거리를 바울이 또 육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서 또 사람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지만 바울이 그 빌립보를 뒤로 하고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게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그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할 처소를 찾아서 물가로 나아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요.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 듣기를 싫어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이었고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이 비록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동족 또 자기의 가족, 친척과 같은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여정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나의 가족들 또 친척들 나의 자녀들 주위에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고 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분량, 또 삶의 목적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때가 찼을 때 여러분 그들이 나의 자녀, 내 가족, 내 친척, 또 내 주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합니까? 여러분 그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들이 생명이 있는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여러분 그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해를 받아서 죽으셔야 되는 것,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던 메시아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그 복음을 여러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울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관례가 되었고 바울이 어디를 가든 관례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선입관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바울을 시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다고는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다른 임금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역죄의 누명을 씌우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여기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 아마 로마의 귀족과 결혼했던 유대인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교회.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시기하며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주변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걸어갈 때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습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관례였습니다. 때로는 반대가 있고 모함이 있지만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워가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야손은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이르렀을 때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집을 오픈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요, 여러분, 붙들려 가게 되어지고 많은 보석금을 내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이 야손을 바울은 자기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바울을 영접하고 또 바울과 함께 생활했던 그 손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역자였던 바울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작은 거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그 후원들을 통해서 복음이 결국에는 전해지고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오픈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해 줄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일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베레아 교회 이 사람들의 삶의 자세, 특별히 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의 그 말씀을 받는 자세를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어서 도망하듯이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관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대요? 첫 번째로 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선입견,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에 반해 이 베레아 지역은 아주 시골, 산기슭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지형적으로 볼 때 베레아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말씀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입관에 막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바울을 시기하고 또 모함하면서 어지럽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오늘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편견이 없었습니다. 선입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을 때 이 오픈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편견과 선입관이 없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고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탄생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누가복음에 가장 처음으로 듣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입니다. 여러분, 왜 헤롯 왕궁의 사람들이나 또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졌을까요? 이 왕궁에 있던 사람들,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성경 지식이 편견이 되고 선입관이 되어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드레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 어떤 편견과 선입관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헤롯 왕궁의 지도자들이나 또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드레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하인이 병에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 어떤 편견과 선입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자기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그가 순전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수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질수록 말씀을 들을 때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고관이, 내 가치관이 딱 있어서 여러분 그 기준으로만 말씀을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늘 이 새로운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 간절한 마음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기 상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상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오히려 이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요, 자기 삶에 그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자기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참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고 또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눈길을 계속 끄는 단어는 바로 이 관례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날마다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여러분 습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때가 되는 또 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들을 증거하고 말씀들을 가르치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히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당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고 성도들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있는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야손과 같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또 환대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사람, 또 오늘 이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여러분 그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